HUBS 좌석 안내 도와드릴까요? 개강 첫 주의 화요일, 아직도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극장에 들러 더위를 잠시 피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뮤지컬을 찾아드리는 본격 뮤지컬 추천 라디오, 좌석 안내 도와드릴까요?입니다. 벌써 9월이라니, 종강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개강이 와버렸네요. 요새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은데 아직도 점심엔 조금만 걸어도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극장에서 감동적인 뮤지컬 한 편 보는 것만큼 재밌는 일도 없는데요. 그렇지만 요새 티켓 가격이 정말 만만치가 않죠. 그 걱정 저도 잘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좌석 안내 도와드릴까요가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껴드리기 위해 라디오를 통해 재밌는 뮤지컬을 잔뜩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뮤지컬일지 다들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넘버 먼저 들어볼까요? 컬러풀하게 빛나며 이용기, 케이, 조원지, 박시인 가보자 신나게 하늘을 향해서 빛나는 별보다 더 빨리 달려봐 바람을 가르며 저 높이 날아봐 걱정만 나보다 더 빠를 순 없어 빛보다 빨리 달려 꽉 잡아 날아간다 조금씩 느껴져 빛나는 색깔로 세상이 바뀌는 소리가 들려와 모든 게 반짝여 너무 아름다워 하늘에 새겨봐 그리고 기억해 두 눈을 크게 떠봐 절대 겁낼 것 없어 하늘 향해 달려라 세상을 박차고 끝없이 불타는 저 태양을 넘어 푸른 빛으로 하늘이 물드는 환하게 빛나는 지금을 느껴봐 삶에 조금씩 보이는 그 빛이 느껴져 두 눈을 꼭 감고 한 발 나가볼까 도망치지 않고 빛나는 너처럼 네,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은 바로 4월은 너의 거짓말입니다.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올해 처음으로 공연하는 뮤지컬인데요. 어떤 뮤지컬인지 같이 알아봅시다. 아마 여러분이 뮤지컬을 잘 모르신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으로 유명한 뮤지컬 지킨 앤 하이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지킨 앤 하이드를 작곡한 프랭크 와일드온이 이번 4월은 너의 거짓말의 작곡가입니다. 이 작품은 피아노 천재 소녀 코세이와 바이올린을 키는 따뜻한 소녀 카오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뮤지컬인데요. 제가 시놉시스를 약간만 얘기해드리자면 피아노 천재 소년인 코세이는 엄마의 죽음으로 피아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마 크게 트라우마가 남았을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된 코세이는 카오리를 만나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기계처럼 악보대로 연주한 코세이 자신과는 다르게 카오리는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연주했기 때문이죠. 코세이는 그런 카오리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카오리에겐 코세이의 친구인 와타리가 있어 혼란을 느끼게 되죠.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은 그 과정 속에서의 우정과 풋풋한 사랑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트라우마에 빠진 피아노 천재 소년 코세이 역에는 윤소호 배우, FT 아일랜드의 이용기, 미스터트롯 출신 김희재가 캐스팅됐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바이올린 소녀 카오리 역에는 이봄소리 배우, 러블리즈 출신 케이, 더글로리에서 어린 동은을 연기한 정지소 배우가 캐스팅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컬 배우 캐스팅을 기대했는데 뮤지컬 배우가 많지 않아 캐스팅에 아쉬움이 크네요. 그래도 유명한 작곡가가 참여한 만큼 넘버는 정말 기대가 됐는데요. 그럼 이 뮤지컬 속 넘버에 대해 알아볼까요? 작은 별, 윤소호, 이봄소리.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 떠오르지 않은 작은 별 있지. 들리지 않아 괴로워도 그냥 즐겨봐 이 모든 걸. 이미 넌 알잖아 네 안에 흐르는 음악을. 내 손끝을 감싸는 짜릿했던 떨림. 숨어있던 작은 별 날아오를 거야. 하지만 여전히 캄캄해. 아냐 찬란히 빛날 거야. 어둠 따윈 이제 곧 사라질 거야. 저 넓은 밤하늘 반짝이는 작은 별 환한 빛으로 우리를 감싸. 하늘에 빛나는 작은 별들을 향해 잊지 않고 기억해 그때 그 순간을. 너와 나의 멜로디가 날아오르던 순간. 나도 그날을 잊지 못해. 우리 함께 찾은 멜로디 캄캄한 어둠 속 내게 빛을 밝혀준 너. 잊지 않을 거야 그날 함께 했던 우리의 음악이 빛나는 순간. 날아올라 우리도 같이 어둠뿐이던 저 하늘에 빛나는 작은 별들을 향해. 캄캄한 밤하늘 가득한 별빛. 그 눈부신 별처럼. 네, 4월은 너의 거짓말, 작은 별 듣고 왔습니다. 다시 들려오는 내 피아노 소리. 바로 지금 이 순간 잊지 말고 기억해. 캄캄한 어둠 속 함께 찾은 작은 별. 가사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엄마의 죽음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코세이가 카오리에게 점점 물들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넘버인 것 같아요. 가사 속 어둠은 트라우마, 작은 별은 카오리 덕분에 다시 연주하게 된 코세이를 뜻하는데 이런 비유도 정말 좋았어요. 이 넘버는 카오리와 코세이가 학교 축제 중 둘만 남게 되면서 시작되는데요. 둘이 함께 하늘 속 별을 바라보며 이렇게 애틋한 넘버를 부르다니. 저는 이 장면이 코세이와 카오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코세이도 아마 이때 자신이 카오리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음을 깨달았겠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넘버는 제가 4월은 너의 거짓말에서 가장 좋아하는 넘버인 발버둥입니다. 발버둥은 제목 그대로 할 수 있다며 자신을 믿으며 두려움에서 발버둥치는 고등학생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넘버입니다.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다 보니 미래도 불확실하고 꿈에 대해 고민이 많을 텐데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기보단 직면하고 헤쳐나가기 위한 희망의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듣자마자 이게 바로 청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연 배우들 뿐만 아니라 앙상블도 같이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춤을 추는데 고등학생 특유의 맑고 희망찬 느낌이 잘 와닿아서 보면서 제 고등학생 생활을 그립게 만들었답니다. 저의 최애 넘버 발버둥 같이 들어볼까요? 한 발 한 발 스텝을 밟아 가보자 초록색 빛나는 발버둥 조원지 황우림 앙상블 가끔 난 너무 두려워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무너져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 나의 자리 골을 놓치고 꿈을 잃은 나 그대로 달려 날아갈 수 있어 두려운 오늘을 버티고 다시 찾아올 내 꿈을 믿어 내일은 내가 저기 서 있어 내 힘은 부서졌지만 또 한 번 달려 한 발 한 발 끝까지 달려 지금까지 난 숨쉬게 한 나의 꿈 하지만 이렇게 내 마음은 모든 걸 맞춰버릴까 두려워 끝까지 힘껏 달려봐 우리 꿈을 향해 이 몰아치는 바람 따라 꿈을 떠나는 거야 우린 절대 멈추지 않아 끝까지 달려 나갈 수 있어 두려운 오늘을 버티고 다시 찾아올 내 그렇다면 이젠 제 감상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윤소호, 이 봄소리, 유일한 뮤지컬 배우 페어로 보고 왔는데요. 극장 안으로 들어가니 제목에 걸맞게 벚꽃 장식이 천장부터 무대 앞까지 되게 싱그럽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대 양옆에 약간의 돌출 무대도 있고 마지막엔 무대 가장 깊이 위치한 오케스트라 피트까지 노출될 정도로 무대를 정말 정말 깊게 쓰는 뮤지컬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공간감이 잘 느껴져서 좋았어요. 대극장 뮤지컬은 사실 무대 장치가 많아 보는 재미가 있는데 4월은 너의 거짓말이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안무를 되게 잘 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감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되게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앙상블이 다 했다. 하는 평이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4월은 너의 거짓말이니까 4월에 공연할 줄 알았는데 여름에 개막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무대부터 무대 밖 포토존과 극장까지 벚꽃으로 많이 꾸며져 있는데 현실의 계절은 여름이니까 그 점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또 거짓말이라는 게 잘 안 느껴졌어요. 사실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 제목에도 나와 있듯 거짓말이 정말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게 어떤 거짓말인지 밝혀지는 부분이 극적이지 못해서 이 점은 아쉬웠습니다. 퍼펙트 정지소 잠은 넘어 꿈결처럼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 내가 꿈꾸던 무대가 곧 시작돼 눈을 감고 음악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면 돼 저 하늘 높이 날아보는 거야 천천히 숨을 쉬고 날개를 펼쳐봐 내 음악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연주해 Perfect 이 순간 모든 것들이 Perfect 빛나던 그 순간처럼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 포근하게 감싸는 고요한 이 순간 내가 꿈꾸던 연주를 시작해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를 거야 내 음악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연주해 모든 것들이 perfect 오늘만을 기다렸어 널 위한 나의 모든 멜로디 나의 멜로디가 너의 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어셔의 한마디 저희 라디오의 코너 어셔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코너에선 소개해드린 뮤지컬의 원작이나 잘 어울리는 창작물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린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의 원작 만화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뮤지컬은 아라카와 나오시라는 일본의 만화가가 그린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나오시는 4월은 너의 거짓말을 통해 2013년 코단샤 만화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 인기를 증명하듯 만화책은 500만 부나 발행되고 애니메이션까지 제작됐는데요. 사실 저는 4월은 너의 거짓말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4월이 너의 거짓말을 보러 가는 관객 중에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아 보러 가게 됐다고 하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같이 보러 간 제 친구도 그런 경우였고요. 4월은 너의 거짓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은 한 번쯤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곡으로는 4월은 너의 거짓말 애니메이션 OST 들려드릴게요. 일곱 빛깔 심포니 코알라 모드 심포니 나나이로 심포니 忘れようとすることで気づかいえないのは忘れようとすることで思い出されるから僕は巡り巡り巡り巡り巡り 오늘의 좌석 안내 도와드릴까요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뮤지컬에 대해 조금은 관심이 생기셨을까요? 뮤지컬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예술 작품이기도 하지만 무대 뒤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과 배우, 스태프들의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결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뮤지컬의 매력을 한 번이라도 접해본 분이라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죠. 저희는 뮤지컬의 매력과 뒷이야기들을 더 풍부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뮤지컬 관객의 행복을 아는 그날까지 저희 좌석 안내 도와드릴까요는 계속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술의 백다연, 아나운서 배윤, 그리고 제작의 김다나였습니다. 남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HUBS